put your hands in the air. Oh, oh, oh, oh, oh, oh, oh. 마음에 쌓인 걱정보다 높게. Oh, oh, oh, oh, oh, oh, oh. 하나같이 다 지겨운데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조그만 거울 속 비친 나에게 묻고네. 가슴이 답답해질 때쯤 하늘을 쳐다봐 원하는 만큼 더 소리를 질러봐. 그대 맘이 무거워 이 밤이 추워 저 바람에 나를 태워 잠깐 잠깐 뿐일 테니 It's party party party here we go. Now everybody put your hands in the air. 속이려 하지마 때론 고개 숙여도 아직 넌 꿈을 꾸잖아. 더 자유롭게 입가 상처진 분이 있어. 그대여 날아봐 너를 바라봐 이제부터 내가 지켜줄게. 가슴이 답답해질 때쯤 하늘을 쳐다봐 원하는 만큼 더 소리를 질러봐. We're high smoking high smoking 소리 질러봐 소리 질러봐 가끔 힘들고 지칠 때 너를 태워봐.